광명성절경축 정은 학생들의 모도회가 16일에 진행됐습니다. 당 창건 기념탑 개선문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모도회장들에서 정은 학생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로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민족만대의 룡성본영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춤율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각 도서재지들과 시군들에서도 경축 모도회가 있었습니다.